하나. 이대로 내가 어른이 되면 부끄러운 어른이야, 부끄러운 인생이야. 도전이라 했어. 골프 게임이나 갔다고나 할까. 늦었다는 지금이 때 늦지 않아.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어떤 날에는 뒷땅을 치고, 어떤 날에는 오비를 내고, 어떤 날에는 해저도에 빠져. 땅땅땅 따다다당당 인생이야. 또한 날에는 버디를 잡고, 또한 날에는 양파를 하고, 또한 날에는 이글도 하지. 땅땅땅 따다다당당 인생이야. 허리노 허리노 허리노 허리노 사업도 명예도 홀리는, 애끓는 사랑도 홀리는, 모두가 홀인원. 짠짜 향해 가자. 학교 공부 그리고 책, 가정을 멀리하며 그 일을 헤매있나. 희망 그리고 꿈, 진리를 거부하며 꿈독을 좋아한나. 이대로 내가 어른이 되면 부끄러운 어른이야, 부끄러운 인생이야.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인생 삶이라 도전이라 했어. 골프 게임이나 갔다고나 할까. 늦었다는 지금이 때 늦지 않아.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어떤 친구는 정치를 하고, 어떤 친구는 회사원 되고, 어떤 친구는 운동을 하고. 땅땅땅 따다다당당 인생이야. 또한 친구는 예술인 되고, 또한 친구는 공무원 되고, 또한 친구는 사업을 하지. 땅땅땅 따다당당 인생이야.